One, two, three. 밤에 깨빠져 단둘이. 밤에 깨빠져 열두시. 까먹은 문제야. 일랄라 해. 일랄라 해. One more kiss. 밤은 깊어지고 달빛이. 처럼 우르렁대 One, two, three 밤이 깊어져 단둘이 밤이 길어져 열두시 까먹은 문제가 일랄라 해 일랄라 해 Come on in 밤은 깊어지고 달빛이 그래 가지 마.